밤도 아파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. 동지 섣달 기나긴 밤 폭풍 한술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.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살아만 돌아오세요. 네? 여보, 여보.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섣달 기나긴 밤 폭풍 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하오.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. 넘든 이 고개요 한마.